가득했던 설레임 첫 만남이 어색했던 그 순간 oh, oh, oh. 너도 기억하고 있니 봄처럼 따뜻했던 날 내 맘에 번지던 모르는 게 단데 서로만 바라봐도 부족한 게 시간이야 널 기다리는 게 내겐 그저 행복이야 달콤한 날보단 나를 더 안아줘 안아줘 그게 너였어 전해지길 바랬어 조금의 마음까지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던 내게 들려줄래 잊지 않을게